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ويل لكل همزة لمزة الذي جمع مالا وعدده يحسب أن ماله أخلده كلا لينبذن في الحطمة وما أدراك ما الحطمة نار الله الموقدة التي تطلع على الأفئدة إنها عليهم مؤصدة في عمد ممددة 귀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지니 그는 재산을 모아 계산에 열중하며 그 재산이 현세에서 그를 영원케 하리라 생각하도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그 지옥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불지옥이거늘 그 뜨거움이 가슴을 에워싸고 그들에게 문이 잠겨져 버리며 기둥들로 빗장이 내려지노라.